속은 썩은 썩은 내던 그 나흘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괜히 풀어 맹세한 네 맘 실버들이 하늘 하늘 하늘 되던 그날 밤